주체농법을 창시하시고 족지족작, 족기족작이 원칙에 의해서 농사를 지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 농장의 땅의 지력에 맞게, 땅에 맞게 어떤 품종을 실하고 국가가 정해주고 그 정해진 데 따라서 우리 농장의 기술 일꾼들이 거기에 맞는 품종을 가지고 농사를 짓습니다.